걸쳐요. 오, 그 없는 하늘 아래 자유로운 그 순간 빛나는 꿈이 펼쳐져요. 모두 함께 노래해요. 오, 우리가 만든 이 길 행복한 우리 시간 같아요.